위대한 저국 해방 전쟁 승리 64돌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을 축하해서 조선 농업근로자 동맹의 우간다 농장 및 농업근로자 동맹이 최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단체는 축하 편지에서 미제의 강대송의 신화를 깨어버리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일성 동지께와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축하드시고 사회주의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신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전략잠수함 탄도탄 보유국으로 급상승시키신 데 이어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해로 이끄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